불안한 장점 난 그릇없죠. 넌 하나 틈에 또 하나 틈에 창에 와도 잠은 점점 달아나고 있어. 좁은 모든 기억은 후회라는 세계 잔잔하게 불어와. 이건 너인 것 같아. 네가 흩날리기 시작해. 텅 빈 바람 소린 점점 폭풍이 되어. 이상할 만큼 고요했던 내게로 삼킬듯이 다가오는 나쁜 꿈. 난 마비 된 채 움직일 수 없어. 싶은데 그게 맘대로 잘 안 돼. 온 힘을 다해 버틸게. 모든 바람이 거칠 때 그때 너처럼 웃을게. Oh yeah yeah yeah yeah yeah.